만수대 운동의 높임옷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즈마여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18일 곧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